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유월절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 시가 사람으로 아주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서름과 한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서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딱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받아온 한과 서름을 떨쳐내고 이제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에 한 글자도 어기지 않으려고 힘써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도 어겨, 죄인들이랑 같이 놀아, 세리들이랑은 친구라 그래, 그 주변을 보면 창녀들이 있어, 이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논쟁을 벌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보고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속절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놈들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다 물리치고 왕이 딱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사기를 친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 집이 버려져 못쓰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는 족족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 소원을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집이 버려져서 못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앙, 하나님께 향한 소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조. 예수님께서 성전을 따라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라는 이런 뜻은 딱 보면서 우와 저거 봐 저거 봐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야 정말 성전이 아름답고 멋있다. 저게 우리의 예배당이라니?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가 있고 그 예루살렘 시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시가 지금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보다 조금 더 커요. 대구 광역시 크죠? 대구가 부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2도시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엄청 컸죠. 이 도시의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6분의 1이 교회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거예요. 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웃 나라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나 로마에 비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성벽은 금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벽이 금이야. 하얀 페인트도 안 나요.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마치 햇빛을 막 눈이 부셔도 못 보는 것처럼 성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전이 얼마나 크고 막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성전을 80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은 맨 처음 지을 때보다 이 80년 뒤에 성전이 완성됐을 때는 예루살렘 도시가 두 배가 커졌어요. 인구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도시가 두 배로 커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도 많고 그 모인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제 상업도 발달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성경을 읽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성전이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서 야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저런 신이다. 근데 저 신은 되게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망한 민족이 섬기는 신인데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단 말이에요.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죽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온갖 서러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자기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오랫동안 체험한 신앙생활을 보고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적으로는 자기 신앙생활에 스스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외적으로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인데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이거 세상이 끝난다는 뜻 아니냐. 만약 세상이 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부터 세상이 끝나는 것, 성전이 멸망한다는 그 징조를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인데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12절을 보면요.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가득해져요,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집니다.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6절을 보면요.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를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전쟁, 큰 난리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인간 사회 내에 나타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기근, 비가 내리지 않고 지진,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이 아주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사회, 국가나 사회나 이런 거, 가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무슨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는 바로 세상이 무너지고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안 맞죠. 만약에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를 가르쳐줄게 그러면 어느 순간 성전 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 위에 오색 무지개가 뜨면서 성전에 있는 이 제단이 쩍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성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징조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랑은 상관없는 세상,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성전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잘 봐라.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 그 세상이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대답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서로 미워하면서 죽이는 악당들, 저 잔인한 놈들,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아이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저놈들 잘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우상 숭배하니까 저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온 나라를 뒤집어 엎지,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지진이 겪고 막 해일이 오고 망하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를 막 쫓아낸 다음에 그곳에서 오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하는 저 나라들이 당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을 보면 아, 예루살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니까,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니까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을 보면요,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세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맥락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성전은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이에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거짓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차있는 성전은 당연히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무너뜨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를 아, 어떻게 안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막 지금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아,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력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16절을 보면요, 이런 징조를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적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짓 신앙생활을 버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와중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으로 가득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은 가짜예요. 성전은 진짜가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디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안내판처럼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음식을 팔고 있나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음식이구나. 이 식당에는 이 음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메뉴판처럼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가짜의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음식은 앞에 나와 있어. 설렁탕이 막 지금 부글부글 꿀꿀 맛있어. 눈에 보기만 해도 맛있는데 메뉴판을 보면서 와, 설렁탕 먹어보면 정말 맛있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메뉴판 뺏어야지. 뺏고서 진짜 설렁탕을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가짜 성전에만 보고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가짜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무너져야지 진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말씀도 지키고 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거긴 예수가 없어.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천국에 간대요. 거기서 그만이에요. 그런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전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히려 못 만나.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 왜 주시냐면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리스도를 너네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도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욕심, 그거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가정, 우리가 바라는 인생, 그걸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라는 기대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대로 세워놓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멋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무덤 같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부수셨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던 황금 성전도 무너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는 건강, 우리가 가지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스도를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것을 가지고 사는 방법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참된 성전이 세워진다, 혹은 하늘에서 성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그 뒤에 세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일단 오시면 너희한테 가시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것을 그 뒤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사실은 요거를 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으로서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고 또한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